fantasia, fantasia. Yeah, always I kill. Fantastic, that's me, cause I slay. Top of the top, my level is A. 내 자신과의 싸움을 수차례 반복해. Let's just make a deal. 모두가 덮쳐와 날 흔들어 놔. 무너뜨리고 다시 헤집어 놔. It goes like bam. 단가방 왔어요. 무릎 꿇지 않아. 꺾이지 않아 나. 더 뜨겁게 타올라. 멀어져봐 세게. 묶어봐 더 세게. 너가 봐 if you can. Fantasia. Do you want me raging? Feel what I'm blazing. 다시 기억해내. Fantasia. Let me be your fantasy. Bring it back, back, back. Bring it back, back, back. Let me be your fantasy. Bring it back, back, back. Bring it back, back, back. Sir, I'm good, huh? Yo, I go loco, could be dollar, 우린 take my flow, huh? I ain't 보통, 나의 스타일이 니들의 motto. 박차를 가해 패러 뜨름해라, 우린 속도를 올려 차원인 다음 level. Yo, who gon' stop us, who gon' stop us, 저리 비켜 we go first. 가진 게 너와 나 둘 뿐이던 나. 그것만이 온 세상이었던 나. It goes like bam, 다시 달릴게. 우릴 잊지 않아. 마지막까지 나.